바람 불면 찾아오려나 돌아온단 허튼 맹세를 두고 떠나가버린 무정한 사람 나 너를 믿었는데 아하 너만은 내 마지막 사랑 사랑이다 아하 눈물이었다 너만은 내 마지막 눈물 눈물이다 모르지 모르지 너만 마지막 사랑 사랑이